50 languages. 71. 71. 71. يريد يود شيئا. 뭘 원해요? 뭘 원해요? ما تريدون؟ 당신은 뭘 하기를 원해요? 당신은 뭘 하기를 원해요? أتودون اللعب بكرة القدم؟ 당신은 축구하기를 원해요? 당신은 축구하기를 원해요? أتودون زيارة أصدقاء؟ 당신은 친구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당신은 친구를 방문하기를 원해요? يريد 원해요. 원해요. لا أريد الوصول متأخرا. 저는 늦게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늦게 도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لا أريد الذهاب إلى هناك. 저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거기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أريد الذهاب إلى البيت. 저는 집에 가기를 원해요. 저는 집에 가기를 원해요. أريد البقاء في البيت. 저는 집에 있기를 원해요. 저는 집에 있기를 원해요. أريد أن أكون لوحدي. 저는 혼자 있기를 원해요. 저는 혼자 있기를 원해요. أتريد البقاء هنا؟ 당신은 여기서 있기를 원해요? 당신은 여기서 있기를 원해요? أتريد أن تأكل هنا؟ 당신은 여기서 먹기를 원해요? 당신은 여기서 먹기를 원해요? أتريد أن تنام هنا؟ 당신은 여기서 자기를 원해요? 당신은 여기서 자기를 원해요? أتريد الرحيل غدا؟ 당신은 내일 출발하는 것을 원해요? 당신은 내일 출발하는 것을 원해요? أتريد البقاء حتى الغد؟ 당신은 내일까지 있기를 원해요? 당신은 내일까지 있기를 원해요? أتريد دفع الحساب غدا؟ 당신은 청구서를 내일에서야 지불하기를 원해요? 당신은 청구서를 내일에서야 지불하기를 원해요? أتريدون الذهاب إلى المرقص؟ 디스코장에 가기를 원해요? 디스코장에 가기를 원해요? أتريدون الذهاب إلى السينما؟ 영화관에 가기를 원해요? 영화관에 가기를 원해요? أتريدون الذهاب إلى المقهى؟ 카페에 가기를 원해요? 카페에 가기를 원해요?